많은 삶을 공유했지 너와 나 yeah. 어느새 성숙해진 우리 마음과 yeah. 애인 아닌 가족 같은 너와 나 기사 yeah. 이제 뭐를 해도 이미 해본 기분이야 yeah. 이제 우린 답이 잡아진 살 느껴지는 맘에 모기에 찰 끝을 넘 시간은 원했지 무게매지근한 우리의 밤 기대치가 높았었던 너와 이미 많이 지쳐버린 내가 다른 모습일까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긴 했다면 yeah. 사랑을 노력한다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걸 살다 만나러 가는 길에 힘이 쏘면 너무 가퍼 보고 싶었어도 막상 보면 서로가 이래 가기 바빠 뒤집은 너의 핸드폰에 연락 온 게 누군데 안 봐도 물어보면 아무도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게 비밀이 하나 더 써요 걱정이 은신 같고 설마가 진짜가 됐어 서로 집착해 오해를 풀어줄 힘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 대답만 해 눈치채기 전에 천천히 멀어진 너와 나의 거리 때문에 이제 소리 질러야만 서로에게 전달이 돼 가까 우리 어떡해 사랑을 노력한다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걸 설렘이 빠진 사랑에게 남는 건 결국 좀 사랑을 노력한다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걸 설렘이 빠진 사랑에게 남는 건 결국 좀